Hey girl, 이제 너를 보여줘 내게. 그만 너의 맘을 원치 my girl. 항상 망설이는 넌 정말 바보. 정말 너는 바보. Oh, 말해줘요. 왜 넌 모르니? 넌 날 모르니? 널 원하는 내 맘 모두 다 가져갔죠. 내게 거침 없이 떨림 없이 Your love. Love 내게 와 넌 like this. So love 기다림 너란 걸 줄 love 다가와 넌 like this. One love 넌 내게 난 내게로. Love 내게 와 넌 like this. So love 기다림 너란 걸 줄 love 다가와 넌 like this. Like this.